잔잎이 꽃은 흙으로 가네. 검은 등골 속 애틋한 그리움 움트던 겨울날 그리움 만남 저 꽃들은 가네. 젊은 날 빛을 봄던 친구들 모두 짧은 눈부심만 뒤에 남기고 긴 기다림만 여기 남기고 젊은 날 목련은 피어 흰빛만 하늘로 외롭게 오르고 봄날은 가네. 그 빛만 하늘로 오르고 빛을 품던 저 꽃들은 가네.